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19일 괴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부패 행위를 눈감아준 사법부를 비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발언들에 이어 사법부는 돈 앞에 무릎을 꿇었고 법치주의는 땅에 떨어졌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이 낭독됐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들인 통일뉴스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손의 변호사, 법학 교수 및 연구사들이 20일 서울에서 부정부패 행위를 저지른 재벌에 대한 구속을 가로막는 괴뢰 사법부의 항의에서 시국농성투쟁에 돌입했습니다.